없이 다 지냈던 날 왜 이리 떨쳐버릴 수가 없을까 돌아서 헤어지면 남이라던데 어설픈 사랑을 내게 준 것이 수도 없이 다짐했건만